2017년 백두산 위인 칭성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저가 17일 날로 노골화되는 미제바크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책정을 규탄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